H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매우 힙한 스타일의 여성분이시군요. 손님을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 힙함의 끝판왕 홍대 거리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로우 라이즈 미니스커트에 Y2K 소울 가득한 부츠 그리고 강렬한 레드립으로 포인트까지. 그런데 오늘의 손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힙한 스타일만큼이나 평소 성격도 취향이 독특하고 쿨한 느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쿨하고 멋진 손님에게도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자신만의 취향, 특히 음식 취향이 고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길래 고민 얘기까지 했을까요? 그렇다면 손님, 고민 해결을 위해 이제 오늘의 메이저 마이너 타로 카드 총 두 장을 뽑아봅시다. 이 부츠는 어디에 벗어두고 가게에 들어오냐고요? 부츠가 화려한 만큼 벗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잠시 도와드리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주세요. 애쉬 아일랜드 플레이. 혼자서나 처음에 말야 모르다는 사실이야 맞아. 기다리면 너와 별이 열나 우린 아마 fly. I know you know 때론 벽에 막혀 홀로 서 있더라도 I know you know 너는 벽을 다시 넘어설 거야. 누구나 그렇듯 너로 벽을 홀로 마주 첫 번째 메이저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에 회색 쥐들이 모여있네요. 아마 배고픔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 밖으로 나와 먹을 것을 구하려 왔나 봅니다. 다행히도 버려진 치즈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쥐들이 삼삼오오 모여 치즈를 나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만 끝까지 먹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쥐라면 응당 치즈 냄새만 맡아도 좋아서 달려들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림 속 상황을 오늘의 주인공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그 음식들이 싫을 지경이라는데요. 예를 들자면 설날 명절 꼭 먹는 따뜻한 떡국, 대학생들이 해장할 때 꼭 찾는 순대국밥, 그리고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손님도 스스로가 자신의 취향이 잘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주변 지인들이 홍대병에 걸린 게 아니냐며 놀리곤 한대요. 그렇다면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음식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떡국, 순대국밥, 그리고 떡볶이 모두 손님께서 예전에 먹었다가 토를 한 적이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을 먹은 후 구토나 복통 같은 불쾌함을 경험할 경우 다음부터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현상을 가르시아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메이저 타로 카드 속 그림은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의 1955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바탕으로 그려졌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너는 내가 미웠겠지. 20살 치즈 인 더 트랩. 나도 내가 미운데 그래도 넌 날 미워하지 말아줘. 그냥 날 알아봐줄 순 없을까.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떻든 It's in the trap All the things 모든 순간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 It's in the trap 쥐에게 사카린이 들어있는 물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쥐에게 감마선을 쬐어 먹은 물을 토하게 만듭니다. 이후 쥐에게 사카린이 들어있는 물을 다시 주지만 쥐는 그 물을 마시지 않죠. 다른 요인이 구토를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쥐는 자신의 구토가 사카린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시아 효과는 생존에 필요한 현상 중 하나인데요. 인간이나 동물은 학습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대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르시아 효과 또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섭취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복통, 구토,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유발되면 다른 요인들보다 먼저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 발생합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음식을 혐오하게 되며 그 기억은 장기간 유지되죠. 때로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요. 이런 가르시아 효과의 강도는 처음 접해본 음식일수록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술이 너무 궁금해서 과음을 하고 이후에 숙취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정신이 깰 때쯤엔 초록색 병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고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토를 했죠. 다들 이거 공감하시죠? 이러한 가르시아 효과는 음식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와의 첫 데이트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마음에 드는 상대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배탈이나 독감으로 아프게 됐다면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상대와 연관된 경험에서 부정적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판매 전략에도 가르시아 효과는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고객을 실망시키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진행 시에는 고객이 불쾌한 느낌과 찝찝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가르시아 효과를 유념해서 다시 먹고 싶은 음식과 다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로시 구름.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하루를 또 망치는 야매는 척 그래도 입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을 보네 장난처럼 다가가 바로 얼어붙어 아이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에라도 숨고 싶네 왜 이럴까 알로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호모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문을 열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미있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작품이 아닌 유용한 생활 꿀팁을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가르시아 효과라는 심리학적 현상을 활용한 금연 방법입니다. 비흡연자분들은 흡연자분들이 담배 피울 때 옆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담배 연기와 냄새를 바로 알아차리고 힘들어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흡연자 본인이 핀 냄새를 직접 맡게 하여 비흡연자가 느끼는 냄새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자기가 전날에 핀 담배를 병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은 채 다음 날을 맞이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병에서 나는 냄새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뚜껑을 열고 맡아보세요. 이 방법은 금연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흡연자들이 경험하는 담배 냄새에 대한 불쾌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냄새를 점점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금연에 성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가르시아 효과를 활용해서 금연에 성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빠 방금 찍어 올린 사진 밑에 빠르게 댓글이 달리네. 아마도 박재범 빨인 듯해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네.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사랑해.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사랑해. Yeah. 내가 다니던 중계중학교는 hey. 남녀공학에다가 합반이었어. 합반이었어. 가득히 차려져 있던 밥들 틈에서도 나는 존재감 없는 반찬이었어. 반찬이었어. Yeah. 여고들 앞에서 말 한마디 이상 이어가지 못해. Yeah. Yeah. 여간해가 죽은 바로 옆작가도 친해지지 못해. Yeah. Yeah. 아무 말도 없는 내가 착해 보였는지 선행상은 8년째 다른 나에게 넘겨주지 못해. Yeah. Yeah. 빌어먹을 쑥스러움이 이유지만 그 꼭 하는 방법을 나는 몰랐지. 사실 잘 크지 않았던 키 덕분에 그들은 다행히도 이런 날 못 봤지. 중이중이 안경에 여드름 버디버디 팸엔 절대로 못 껴들어. 그렇다고 내가 꼬치들만 있는 고등학교로만 가고 싶었던 건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아니야. 물론 방금 찍어 올린 사진 밑에 빠르게 댓글이 달리네. 아마도 박재범 빨인 듯해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네.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사랑해.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사랑해. 알고 남고 중에 남고 재형 고등학교 바로 1년 전이 천국이었다는 걸 지금 알았고 다들 중딩 때 나를 기억하지 말어. 이젠 여학구들과의 대면식을 원한다고 해. 기회는 축제 1년에 단 한 번뿐. 무대 공연을 할 거야. 팀 이름은 삭갑봉. 찜질복을 입고 훈제란 안에 적은 번호. 그땐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질지 몰랐다고. Yeah. 그래 그때 그 빡빡이가 네가 보고 있는 빡빡이야. 누나들은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난 2017년을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무대 위로 티팬티가 날아와.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아. Oh yeah, oh yeah. 이전에 가르시아 효과를 유념하여 다시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보자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이너 카드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의 얼굴을 액자로 가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그 액자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가 끼워져 있습니다. 초상화 속 얼굴은 활짝 웃고 있네요. 어? 근데 액자 뒤에 얼굴을 숨긴 저 사람 손에 뭐가 들린 거죠? 매우 잘 갈린 칼을 뒷짐으로 숨긴 채 밝게 웃고 있는 초상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액자 뒤에 숨어 있는 이상 칼을 든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 속 그림처럼 먼저 제시된 정보가 추후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초두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짧은 시간에 본능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를 판단해요. 그렇기에 첫 인상이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첫 인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첫 인상을 형성하는 정보의 절반 이상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밝은 표정이나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표정관리와 감정표현이 서툴다면 상대방의 대화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줌 수업이 있다면 카메라를 시선의 높이에 맞춘다거나 흰색 티셔츠를 입어서 얼굴을 밝게 하여 외적 모습을 개선해볼 수 있겠네요. 뭐 물론 첫 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첫 인상이 좋아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에미 메이어 Cheek to Cheek.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And the cares that ha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all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d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d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 don't enjoy it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Dance with me, I want my arm about you, the charm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oh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손님의 취향은 이상한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톡톡 튀고 힙한 손님의 스타일과 음식 취향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손님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은 서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게 물든 사회를 만들어봅시다. 자, 오늘처럼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고착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이었습니다. UBS